그것이 내리는 말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뿌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이내 가슴이 잃어버린 곳에 대하여 밤늦은 한강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부르렴 첫사랑 어디에서 나처럼 된 것 같아 가버린 세월의 속을 보지면 뱃고동 소리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곳에 대하여 잃어버린 곳에 대하여 다시 못 올 곳에 대하여